말만 하는지 아직 내게 흐름에 뒤쳐져 산더미처럼 쌓인 걱정거리들에게 밀쳐져 정신없이 살아오다 문득 내 시절을 돌아보니 우뚝 소순 빌딩들에 가려져 사라져가는 저 하늘처럼 흘러간 시간에 묻혀 사라져버린 것들이 무척이나 많아 허전한 말이 남아 매일같이 셀 수 없이 발굽혀 펴기라시며 팔에 매달려보라 하시던 아버지의 힘찬 모습 또 봉자락에 흥얼대시며 춤을 추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들은 사라지고 60년이란 세월의 무게를 지고 힘들어하시는 모습 많이 보여 눈물이 고여 그리고 나에게 사라져버린 해맑은 웃음 그 대신 늘어만가는 건 긴 한숨 하지만 그 한숨조차 돌릴 열마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지금 나의 Slow down 태양아 제발 서두르지 마 그리움이란 무지개가 떴잖아 Slow down 시간아 제발 보채지 좀 마 나의 추억을 모두 다 네가 가졌잖아 밖으로 챙기느라 바빠 만나봐야 한 달에 고작 몇 번 하지만 그 만남조차 점점 사라져가 허전함은 더해가 이제 내 맘속 그리운 노래 차트 1위가 되어버린 음정을 알 수 없던 계란장수의 노랫소리 그처럼 모든 게 그립기만 해 지금 내 삶의 바탕 마치 파도를 잃은 바다와 같아 시들어버린 꽃향기를 맡아 허무함에 취한 듯해 물론 평생을 가도 12개 숫자와는 절대 헤어지지 않는 시계바늘처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히 만날 수 없단 걸 알지만 또 10년 20년이 지나 더 많은 걸 잃게 된다는 것도 알지만 괜히 난 두려워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그리워 Slow down 태양아 제발 서두르지 마 그리움이란 무지개가 떴잖아 Slow down 시간아 제발 보채지 좀 마 나의 추억을 모두 다 네가 가졌잖아 많은데